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또래 폭행 생중계 감형입니다. 그 이유와 이로 인한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중국의 피동적 독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최근 SNS에 라이브 생중계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기능을 안 좋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난 1월 9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15살의 A군이 또래 B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SNS상에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가해자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SNS에서 생중계된 겁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A군은 1심에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대구고법 형사 2부는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감형에 대한 이유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야기가 전해진 날 엄마 눈앞에서 딸을 살해한 스토킹 살인법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 여론은 감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감형에는 그럴 만한 법적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심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사람들의 다수가 지니고 있었던 남아선호 사상.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이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12일 현재 매체 경제관찰보에서는 중국에서 무려 3천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 피동적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1982년 중국의 출생성비는 108.5로 적정성비의 상한선인 107을 이미 넘었으며 2004년에는 121.2까지 오른 것으로 밝혀져 40년간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 40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500만 명이 많아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은 중국 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 원치 않더라도 독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인구학회 부학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이런 상황은 남성들이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서 차이리 등 결혼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란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집창금을 말하는데요. 해당 관습까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건대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독신 청장년기 남성들로 인한 치안 사건으로 사회적 안정을 해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후손이 없는 이들의 불안정한 노후 생활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히 출생성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국가 통합의 관리 모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4일 헙스브리핑에선 또래 폭행 실시간 생중계 사건 가명과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중국의 피동적 독신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영동과 남부 곳곳으로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하루는 영동과 남부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지만 이내 밤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다시 비가 확대돼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모레까지 최소 10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고 일요일까지는 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어졌던 늦더위 기세가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한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주원, 아나운서 지민주, 그리고 엔지니어 김민주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